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목요일이네요. 안녕하세요. 제니의 음악 카페 제니입니다. 내 마음을 말로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의 크기를 표현하는 거 참 어렵죠. 뭐 고작해야 정말? 진짜? 많이 뭐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말하거나 아니면 하늘만큼 땅만큼 같은 비유로 그 크기를 표현하거나 하지만 그 어떤 말을 붙여봐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힘들어, 아파. 늘 같은 크기로 얘기하는 말들은 아니죠. 너무 많이 진짜 눈물 날 만큼 고마워도 고마워. 그냥 조금 고마워도 고마워. 정말 많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미안해. 가끔 미안하지 않아도 미안해. 아픔도 다릅니다. 콕콕 쑤시는 아픔도 있고 한국말로 저리저리 저려오는 아픔도 있고요. 악 소리가 날 만큼 아찔한 아픔도 있고 이렇게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마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말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요. 나 자신도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적이 아닐까요? 박지훈이 부릅니다. 기적. 기적을 만난 거예요. 요즘 비가 내리지는 않지만 금방이라도 비가 떨어질 것 같은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이런 흐린 날씨 때문인가요? 가끔은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은 고향이라는 향기가 뿜어내는 향수를 만들기 때문일까요? 그 속에 있는 다양한 향기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나 봐요. 전 예전엔 향수를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뉴질랜드 와서 다양한 민족의 살냄새를 맡다 보니 저도 향수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향은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향은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하는데 기분 좋은 향수 같은 시간이 지금 SPN 남태평양 선교방송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면 하네요. 제니 음악 카페는 좋은 향기로 따뜻함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호정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클론의 꿈따리 샤바라. 마음이 울적할 때, 답답할 때 누구나 자기만의 해소 방법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만약 그런 울적한 분이 계시다면 훌쩍 날려버리세요. 꿍다리 샤바라. 또 대안이 있습니다. SPM 방송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시고 사연 편지함에 음악 카페를 선택하시고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톡 아이디 SPMTV로 친구 추가하시고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이디 햇살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보내드리고 오늘은 목요일 조현 씨와 함께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자유로운 곳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 지게중에 조연은 씨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이 갈수록 재밌어지는 중국 이야기. 네, 너무 기대돼요. 네, 저희끼리만 재밌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확인시켜 주세요. 예. 지난주에 네. 이어서 이번 주에도 상해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네. 싶어요. 근데 상해는 뭐 구제도시라서 네.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아우, 뭐 열흘 동안 뭐 매일 이것만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한번 가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못 가봐서 네.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더 가고 싶은 거 있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차피 상해 관련된 영화들을 이미 네, 소개를 네. 시켜드려서 네. 예, 영화는 이제 뭐 더 이상 네. 소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번 주에는 네. 상해 음식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맛있는 거 많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하고 가셔도 좋을 만큼 상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중국 음식 자체는 사실 네.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간장 소스로 많이 음식을 하는데 좀 단맛이 강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 분들 중에 음식의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닥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별로 상해 음식은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기름도 너무 많고 기름기도 너무 많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중국 음식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남쪽 지방 음식 보통 이제 한국 분들한테 많이 접해 있는 음식들이 네네. 광동 요리예요. 딤섬이라고 딤섬. 조금씩의 맛있죠. 예, 그거는 이제 광동 요리, 홍콩이나 광저우 네네. 같은 그런 식당에서 많이 먹는데요. 상해 같은 경우에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 상해도 이런 만두 종류를 그러니까 네. 딤섬에 들어가는 만두 종류가 되게 유명해요. 예, 북쪽으로 갈수록 면 종류를 좀 많이 먹고요. 네. 남쪽으로 갈수록 쌀을 많이 먹어요. 아, 우리 북한에도 네. 왜 만두가 그 네, 네. 아마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예, 그런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남쪽 지방이 네.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니까 쌀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좀 더 예, 용이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그 상해 음식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 상해는 상해 중국 자체 중국 음식도 유명하지만 네네. 국제 음식들이 굉장히 유명한 데가 네. 많아요. 뭐 그 기본적으로 각 나라 음식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나라 음식은 배고파요. 네, 저도 좀 배고프네요. 그 나라 셰프들이 직접 요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보다 네, 네. 조금 더 전문적인 그 나라 꼭 가지 않아도 네, 네. 예, 그 나라 음식들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아 가격 예, 저렴해요. 예, 예. 오, 좋은데요. 네, 아무래도 한국은 이제 오픈을 하게 돼도 네. 오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상해 같은 경우에 워낙 국제도시니까 네, 국제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소비가 좀 되니까 아. 네. 그래서 음식점들이 다 이렇게 고급 음식점들이 너무 많아요. 가면 정말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진짜 그런 대단한 식당들이 많아서 네네. 그 식도락 그렇게 음식 좋아하시는 네. 분들 간 나라 네. 음식 드시고 싶으신 네. 분들은 중국계 특히 상해 한 번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음식 그 여행하면 홍콩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지금까지 왜 음식 먹으러 그렇죠. 이렇게 갔다 온다고 네. 그러잖아요. 이제 판이 상해로 바뀌었죠. 오래전에 홍콩도 못 갔는데 그새 판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래서 내노라는 그 저 셰프들이 많이 와 있고요. 네. 네. 저는 사실 그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냥 아 거기 살 때 당시에도 그런 새로운 그 식당들 레스토랑들이 오픈했다고 해서 네. 이렇게 쫓아가서 먹어보고 그러긴 했었거든요. 전문가가 뭐 필요해요. 가서 먹으면 되죠. 그렇죠. 네. 아, 근데 너무 그때 상해 같은 경우에는 군만두가 되게 맛있어요. 만두. 저 만두 진짜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 한지권 하나에 군만두 찐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찐만두도 많이 먹는데요. 사실 군만두가 근데 밑바닥만. 그러니까 쪄서 아래쪽만 예, 약간 살짝 튀겨가지고 먹는 그 군만두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럼 집에서 잘 식사를 안 하나요? 네, 그렇죠. 상해 여자분들이 그렇죠. 요리를 안 하세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아, 참 매력적인 도시네요. 네네. 그리고 일단 한국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네. 샤롱바오라고 해서 왜 네. 만두 안에 네. 이렇게 육즙 들어 있어가지고 터지면 촥 그런 예, 예, 한국에서도 예.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아 그게 샤롱바오? 네, 샤롱바오라고 그 만두도 상해에서는 되게 유명하고 네. 지금 몇 군데 뭐 그 난징 만토우젠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체인이에요, 체인. 한국에서 말하면 우리. 아 김밥 천국? 아 그래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중국은 체인이 일단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믿고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가서 드시면 되고 관련해서는 저희 웹사이트에다가 네, 올릴 네. 수 있으면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네, 저희 자료는 그리고 한지권호 하나씩 있기 때문에 가시면 아마 분명히 보실 수밖에 없고요. 그림으로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예, 드시면 되고 네. 이 체인이기 때문에 네. 그 지금 보통 한국 분들이 가시는 여행지에는 네, 다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해 가면 요거는 꼭 먹어야겠다라고 제가 몇 가지 설계를 드리는 거고요. 네, 네. 가셔서 그 가시는 그 코스 안에서 네. 한번 예,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아무데나 가시면 예, 다 맛있게 드실 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네, 가봐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워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 자체도 단맛이 강한데요. 네. 그래서 디저트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상해 빵이 너무도 다 맛있어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밀가루 음식이 다 맛있기 때문에 면 종류 뭐 이런 것도 맛있는데요. 네. 에그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예, 완전 그러니까 여기는 오래 전에 이미 그 뭐 프랑스나 그렇죠. 뭐 독일이나 네. 예, 이런 문화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음식 그 이런 그 후식이라고 했죠. 후식 문화가. 후식 문화가 너무너무 발달했어요. 근데 저는 대표적으로 에그타르트를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 에그타르트는 어디든 가시면 네, 예, 후식으로 네. 선택하실 수 있고요. 레스토랑에서도. 네, 네. 그리고 빵집 가면 기본적으로 있고요. 집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제가 지금 준비했는데 네. 그 마지막은 민물가제예요. 제가 한국에서도 예, 그러니까 아마 상상을 못하시는데 바닷가제는 예, 바닷가제하고는 네. 좀 달라요. 좀 더 다른 맛이고요. 그리고 민물가제는 전국에서도 제일 유명해요. 상해는. 아, 그래요? 예, 상해 그 민물가제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상해 가면 꼭 한 번씩은 먹어보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닷가제하고 맛이 달라요? 민물이니까. 민물, 그러니까 맛이 다르다는 게 사실은 고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에 그 맛은, 속맛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양념, 그러니까 워낙 이게 많이 이제 잡히니까. 네네.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요리를 하거든요. 요리 방법이. 그러니까, 네. 네 뭐, 안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맵게 그냥 살짝 이렇게 쪄서도 드셔도 맛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향신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볶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마라라고 해서 중국에 굉장히 매운 맛이 있거든요. 마라, 예, 네. 그 향신료 그 되게 매워요. 근데 그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식당에 가면 이렇게 어느 단계까지 상중하로 나눠서 어느 네. 단계까지 먹어보겠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요. 예, 민물가제 꼭 한번 드셔보셔야 되나요? 예, 이런 음식을 지금 네 가지 추천해드립니다. 군만두, 샤롱바이 만두, 예. 또 후식으로 에그타르트, 예. 또 그다음에 저녁에 이거는 밤에 많이 드세요. 민물가제는 상상하면서 지금 잠깐 쉬어야 되겠어요. 이게 음악을 들어야지 너무 배가 고파서 계속 침이 그죠. 상사 저는 먹었잖아요. 먹어봐서 지금 그 맛이 제 입맛에 막 예, 제 음악 카페에서 예. 참 침샘을 자극하는 시간이 됐네요. 네, 음악 하나 추천해 주세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민물 가재 요리를 밤에 주로 많이 먹거든요. 먹으면서 들을 수 있는 노래인가요? 여름에도 밤에 많이들 나와서 민물 가재를 먹어요. 네. 저녁에 야식으로. 네. 예, 그래서 홍콩 하면은 그 밤 홍콩의 밤 문화에 대한 밤거리 예, 홍콩 밤거리죠. 상해가 그렇습니다. 상해 한 70 그러니까 그 한 4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미자 씨 같은 국민 가수가 있어요. 조우신이라는 예상하이 그러니까 상해 밤 상하이 나이트라고 해서 그 화려한 상해의 밤거리와 젊은 시절을 이렇게 노래하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너무 좀 약간 우리로 말하면 짬뽕 뽕짝 같은 느낌. 아, 짬뽕 먹고 싶네요. 뽕짝 같은 느낌. 네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민물과자를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도 247-4989,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함께. 전화하세요. 021-247-4989.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적인 뭐 다양한 뭐 이태리 요리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요리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한국 분들도 되게 프렌치 요리, 저 프렌치 요리를 사실 좋아하진 않았는데 여기 가서 먹어보고 이게 정말 프렌치 요리군, 프랑스 요리구나 이렇게 했던 게 있어요. 잘 몰라요. 장조지라고 해가지고 예, 그 미슐린 가이드 그 3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그래요? 제가 여기를 한 두 번 정도 갔었어요. 근데 일반인이 가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인가요? 인당 한 20만 원이 넘죠. 기본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제일 저렴한 게 제일 저렴하게 그래요? 드시는 게 한 20만 원 넘고요. 예. 말로는 제가 예약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돈이 있어도 못 가는 곳이군요. 예약을 해야 되는데 바로 못 가고 보통 3시간씩 먹는데요 프랑스 요리를. 그렇죠. 오래 먹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저희는 가서 1시간 만에 먹어가지고 요리사가 굉장히 당황했던 한국 사람의 이 면모를 보여줘. 가서 왜 안 나오냐고 계속 째려보면서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직접 나와서 설명해주는 설명도 해주고 테이블도 몇 개 없어요. 그렇고 사람도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첫 방문했을 때 그랬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굉장히 유명한 데더라고요. 아니, 저도 한국 갔을 때 무슨 아는 동생이 이제 식당을 데려갔는데 레스토랑인데 셰프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해주는 레스토랑을 데려간 거예요. 네. 근데 소금을 찍어 먹는데 소금은 가짓수가 6가지예요. 나와가지고 이 소금은 어떻고 설명했는데 우리 둘 다 나중에 아무거나 찍어 먹으면 되지.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보고 도저히 안 되는지 중간에 메인 디쉬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메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 보고 밖에 야경을 보고 오라고 심지어는 웨이터가 그래서 그러니까 각 테이블에 웨이터들이 한 명씩 서 있더라고요. 서양 웨이터들이 서 있고요. 설명을 계속 영어 아니면 그 프랑스어 아니면 이제 중국어로 해줘요. 한국말이 없네. 예.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한 번씩은 방문하시면 좋고요. 여기서 저녁을 드시고 바로 위에 클럽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 유력 중국에서 내노라 하는 스타들이 많이 오는 클럽이에요. 왠지 영화 같은 느낌인데요. 예. 그러니까 중국 상해 와이탄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상해하면 나오는 그 그림이 와이탄이라는 그 한강 우리로 말하는 한강이죠. 거기를 주변으로 다 발달했는데 거기에 있는 식당이나 레스토랑 그 호텔 뭐 건물들은 뭐 너무너무 유명한 데가 많은데요. 거기에 있어요. 이게요? 예. 그리고 거기 위에 제 꼭대기 층에 있는 클럽이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지금은 아마 더 괜찮은 데가 많을 텐데 제가 2007년도에 있을 때도 거기가 제일 잘 나가는 번드 나이스 에이츠인가 거기인데 가불가불하네요. 근데 거기는 입장료도 물론 비싸지만 입장료도 엄청 비싸지만 들어가시게 되면은 중국 그 배우들을 엄청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럼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저도 제가 예약을 또 안 해서 근데 아주 중국 친구들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장백지도 만났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아는 연예인은 사실 그리고 얼굴 보면 아는 그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 말하면 유재석 같은 MC들이 있어요. 그런 연예인들 상해의 MC들 되게 유명한 그런 사람들도 왔었고요. 이름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냥 옆에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그냥 앉아서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냥 가서 막 아는 척 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는 순간 엄청난 가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 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러네요. 클럽이에요. 근데 예, 그렇게 이렇게 맞물려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는 데인데 일식인데요. 유즈라고 네. 굉장히 유명해요. 아. 이것도 체인인데 몇 군데가 있어요. 유즈. 예, 유즈라고. 일식 뷔페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뷔페에 다이가 있어가지고 가서 선택하는 형식은 아니고요. 네. 일반 고급 일식집 같은 느낌인데 아. 거기에 있는 이제 음식들을 다 이제 뷔페식으로 예, 뷔페 그러니까 오더를 하면 이제 바로 그때 만들어서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일식을 네. 예,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즐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유즈라고 예,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진정한 일식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상하이 안 가세요? 가고 싶네요. 갈 때 저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요. 그 외에도 사실 상해도 있고 네. 북경에도 있고 이제 네. 대도시에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 데인데요. 한국 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세 군데. 김성? 예,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음식들은 네. 상해 가서 상해에서 유명한 음식들이었고요. 아,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데는 보편적으로 음식들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네, 네. 맛보실 수 있고 오더해서 드시는 건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비펑텅이라고 해서 네. 그 홍콩에 본점이 있어요. 원래 홍콩이에요. 네. 근데 딤섬 저희가 한국인이 네, 가장 네. 좋아하는 그 딤섬을 좀 더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네. 나오는 음식점. 음식점이고요. 죄송합니다. 네네. 그리고 류광 샤오전이라고 해서 벨라지오로 더 유명해요. 한국 분들한테는 네. 영어로 벨라지오인데요. 여기는 대만 음식이에요. 아 이거 들어본 네. 것 같은데 아마 들어보실 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음식이 저희 입맛에 딱 맞아요. 아. 예, 느끼하지 않고 예, 너무 맵지도 않고 그리고 깔끔하고 네. 이 끝맛이 이렇게 네. 깔끔한 그런 대만 음식. 대만 음식이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 훨씬 맞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대만 음식으로 그 상해에 가셔서도 맛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네. 꼭 드셔야 되는 거는 네, 꼭 추천. 예, 다른 곳에서 절대 먹을 수 없는 땅콩 빙수가 있어요. 땅콩 아, 예. 땅콩 빙수? 네, 예, 땅콩 빙수가 있는데요. 네. 정말 맛있어요. 아, 그래요? 세계 탑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조현 씨 표정이 지금. 이걸 근데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른 식당에서도 있어요. 유사 네. 유사품이 있는데요. 정말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조윤 씨 표정 중에 제일 행복해 보였죠. 네, 네. 네. 아우 정말 먹고 싶어요. 저는 땅콩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특히 빙수도 안 좋아해요. 네. 근데 땅콩과 빙수가 네, 저희 제게 친한 지인이 미국으로 시집을 갔어요. 네. 한국 친구인데 그 친구가 중국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먹었던 음식이 이 음식점에 가서 땅콩 빙수를 먹었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그 정도로 그렇게 맛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먹어보고 싶다. 꼭 드셔보시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이디라오라고 해서 네. 중국식 허거, 그러니까 샤브샤브죠. 네네. 그 샤브샤브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한국 분들이 먹을 만한 곳으로 가장 강추해요. 네네. 그래서 하이디라오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서비스와 청결 부분이 사실 중국 음식에서는 청결하지 맞아요. 못한 식당이 너무 많아서 중국 사람들도 못 믿거든요. 그렇죠. 샤브샤브는 보면 안 깨끗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거의 그룹이 됐죠. 이 회사는 아~ 예, 벌써 한 10년 됐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네. 일단 애들이 가면 뭐 애들 인형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그런 식당이 없거든요. 네. 그렇고 머리가 긴 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머리 묶으라고 머리 아~ 묶는 것도 갖다 주고요. 핸드폰 갖고 오면 이제 투명한 네, 네. 이렇게 비닐봉투를 팩에다? 주고 예, 팩에다 넣으라고 주고요. 아무튼 서비스가 중국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대는 비싸요. 하지만 깔끔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면 요리를 쇼를 마지막에 해주거든요. 선택을 하면 그래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태극권 오늘... 같은 춤을 추면서 면을 이렇게 뽑아요. 그것도 볼만합니다. 아, 너무 맛있는 지금 상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이 달래줄 음악 들어야 되겠어요. 마음을 달래주세요. 네. 상해 가서 느낀 건데 네. 재즈 음악을 굉장히 많이 공연하더라고요. 네. 상해에. 네. 네, 그 문화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합쳐져서 그런가 봐요.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즈 중국식 재즈 음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중국식 뽕짝에 중국식 재즈에 짱옌이라는 여자 가수인데요. 오늘 선택한 게 다 여자네요.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괜찮아요. 남자도 좀 있어줘야 되는데 제가 여자 가수들 좋아하나 봐요. 네. 그래서 옐라이샹이라는 노래인데요. 예. 옐라이샹은 사실 꽃 이름이에요. 아, 그래서 네. 밤에 더 강한 향을 내는 꽃인데요. 네네. 이 꽃을 가지고 사랑에 비유한 노래의 가사 말이에요. 네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예, 조윤 씨가 추천해 주신 옐라이샹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지금까지 들었던 중국 음악 중에 제일 좋은데요, 저는. 네, 이게 사실은 네. 중국식 이제 올드한 재즈라고 근데, 봐야 되는데 네,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네. 되게 유혹적이면서도 되게 정말 부드럽네요. 그렇죠. 저도 참 간질간질해요, 막. 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그 민족 그 민속 음악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면은 뭐 창 이런 네. 것도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음악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특유의 전통 음악하고 그 재즈하고 또 중국이라는 특유의 그 언어 뭐 그런 느낌이 아주 창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도 따로 이렇게 그 평상시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창 하듯이 그렇게 연습을 한대요. 제가 아는 친구들이 되게 네, 좋네요. 예. 좋아하시니 좋네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음식과 네. 음식점을 레스토랑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음식 이야기 네. 추천 탁 식당 추천해 주셨는데 가면 진짜 딱 유용한 정보네요. 네, 다 네. 가셔서 꼭 드셔보시고요. 네, 음악 들으시면서. 네, 음악 들으시면서 밤마다 아마 이 제가 지금 추천해 드리는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많이 들어보는 음악인데 이러면서 그렇구나. 네, 밤에 쉽게 밤에 네. 네, 들으실 수 있고요. 네, 네. 상해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고급 레스토랑이 많고 그런 것처럼 상해 사람들 특유의 문화가 뭐가 있냐면 클럽이에요. 클럽.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는 상해 사람 특히 그게 심해요. 또 그 중국 안에서 또 특권층을 가지고 네. 있는데 거기에 그 안에 자기들의 그 문화를 네. 또 특별히 그렇죠.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돈과 문화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네. 비슷한 취미나 비슷한 네.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클럽 위주로 많이 돌아가요. 아. 그래서 그런 레스토랑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서치해서 찾을 수 있는 레스토랑들은 없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런 데를 가게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번 그런 데를 개인 뭐 프라이빗한 어떤 장소 같은 곳인데 그런 데는 네. 사실 클럽 사람들만 이용하는 그런 레스토랑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상위 1%여가지고 친구가? 네. 네. 저는 아니고 중국인인데 돈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돈과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 그다음 명예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다 골고루 갖춰야 되는 골고루 갖춘 사람만이 그 회원이 될 수 있고요. 네. 영국, 홍콩, 상해에만 이 클럽이 있대요. 아, 영국, 홍콩, 상해. 네. 그래서 상해의 가장 중심의 거리에 가면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비밀 유지. 비밀 유지. 근데 그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네. 큰 그냥 철창 문이 있어요. 네. 공장 같은 그런 느낌.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네. 들어가면 네. 좁은 길가 이렇게 복도식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야외인데 차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문이 엄청 큰데요. 차가 한 대가 들어갈 정도니까요. 그래서 차가 들어가면 갑자기 환해져요. 그러면서 큰 정원이 나타나요. 그 우리 비밀의 정원이에요? 네, 영국 정원이죠. 영국식 정원. 영국 가운데 그런 동그란 네, 동그란 분수나 네, 뭐 이런 네. 게 있고 한 바퀴 이렇게 네. 도는 차가 네, 그런 곳이 나타나요. 그런 건물과 상해는 영국식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겠죠.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거길 가시면 1층에 이제 그 리셉션이 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인데 네. 식당이 3층인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일반 네. 그 영국식 그냥 가정집들 네, 같이 네. 생겼어요. 근데 3층에 올라가서 식사를 주문하면 한 A 코스, B 코스 정도로 나뉘어요. 점심 때 네. 저는 갔었는데요. 네. 그래서 먹으면 이제 그 A 코스, B 코스가 사실 비프냐 아니면은 뭐 이제 생선 뭐 요리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는데 테이블은 한 다섯 여섯 개밖에 없어요. 아, 네, 그리고 1%가 오는 곳이니까 네, 많지는 않겠죠.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고 항상 예약이 해야 되는 상해는 상해를 갔더니 참 불편하더라고요. 네. 예약을 항상 해야 돼서 뭐든 그리고 이제 그 서빙하는 웨이터들이 네. 외국인들이에요. 근데 중국어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다가 네. 아래층 2층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방들이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 같은 네, 거 네. 그러니까 복도를 끼고 이제 이렇게 거실 같은 게 나오고 저택 같은 거 네, 저택이죠. 저택이고 이렇게 룸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다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네. 일반 집처럼 소파도 네. 있고 막 이랬는데 가서 보니까 다 이제 명품들 최신 명품들이 다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르면 밥을 먹고 나서 이제 결제를 같이 하고 같이? 나서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층으로 다시 내려오면 네. 그 저희 기사가 올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트렁크에 그게 실어져 있어요. 그래서 손님한테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트렁크에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찍기만 하면 되는군요. 나중에 카드만 내고. 네. 귀족들의 삶이 이런 거구나. 간접 경험을 했던 아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그거 외에도 이거는 제가 네. 말씀드렸던 건 사실 1%의 경우인 거고요. 네, 네. 보통적으로 그 평범한 사람들도 이런 클럽들이 있어요. 네. 자기들만 이렇게 이용하는. 그래서 그런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게 하는 데인데 거기는 이제 일반 가정집 같은 그런 네, 네. 느낌에 이제 거기 가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음식 메뉴판이 없어요. 이런 집의 특징은 메뉴판이 없고요. 가면 그날의 음식을 먹어요. 그날의 음식. 그냥 음식이 나와요. 4명이면 4명분이 나오고 뭐 5명분이 나오는 그런 음식점인데요. 상해 친구들은 대부분이 관심이 네.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경제와 문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모이면 항상 그 돈 얘기와 최신 그 트렌드에 대한 얘기들이 네, 네. 주로 이루는데요. 거기 안에서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경제가 돌아가고. 네, 그 그리고 안에서. 그 안에서 얘기하는 그 가운데에 네.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거기 다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증권,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도 다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흐름이 그 안에 다 네. 있군요. 그게 오픈되어 있고 저희가 왜 얘기하잖아요. 신문 광고에 이미 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투자해라. 늦었죠 어디에, 이미. 예, 늦었죠. 네. 그런 게 저는 사실 제가 한국 사회에 제가 오래 뭐 있지 않고 제가 사회활동 자체도 중국에 있었지만 네. 북경에서는 사실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제가 그때는 신입이었고 뭐 이랬을 네, 수도 네. 있지만 상해에 갔더니 그런 이제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많고 네. 그걸로 통해서 네. 이제 부를 계속 축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통해 근데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네. 중국에서 말하는 그 관시 관계 네. 인맥이죠. 관시. 예, 관시라고 한국에서도 많은 책들이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중국의 인맥 관리. 네. 그런데 그 인맥 관리라는 게 한국 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그러네요. 예, 투자가 되어야지만 그 관계 인맥이 형성이 네. 되는 거고요. 그 형성된 인맥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건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관시에 관련된 책도 보고 얘기도 듣고 사람들에게 네. 듣지만 잘못 해석된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게 해서 타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중국에서 네. 하지만 그 중국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사실 네. 친구를 만드는 거고요. 먼저 친구가 되어야만 그 다음 사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클럽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먼저 관계, 인간적인 예, 관계가 신뢰가 쌓여야 예, 오랜 시간의 신뢰와 네. 이런 것들이 쌓이는데 그런 클럽 활동들을 통해서 예, 그 쌓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네. 예, 그 가운데 이제 같이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차후에 네. 이루어지는 건데 항상 성격 급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실패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예. 봤어요. 지금까지 중국 전문가 경제 파트의 조연이셨습니다. 아, 음식 얘기하다가 경제 네, 얘기로 넘어왔네요. 정말 두루두루 이게 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니까 본인이 경험하신 중국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같이 나누니까 또 다양한 얘기를 뭐 이게 와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들으니까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이러면서 또 중국의 문화를 같이 접할 수 있으니까 참 저도 재밌네요. 또 여기 다행이에요. 이렇게 뭐 클럽에 가서도 듣는 음악을 그럼 추천해 주세요. 네. 아, 마지막 곡은 조금 더 현대적인 너무 제가 네. 옛날 곡만 해서 근데 또 마지막도 여자 가수라서 괜찮습니다. 제가, 네. 다음에 남자 가수 걸 좀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해 오늘 네네. 선곡들은요 사실 상해에 가시면 자주 들으실 수 있는 음악들이고요. 상해는 재즈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네. 그래도 상해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중국 음악, 중국어로 네네. 된 음악들을 많이 듣거든요. 마지막 곡은 게이워 이원이라는 네. 아, 영어로는 Give Me a Kiss. Give Me a Kiss. 네. 네. 게이워 이원. 네. 게이워 이원이라는 재즈 음악 가수예요. 네. 네.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 편한 바 이게 언제 예, 낮이죠? 네, 5시부터 6시에 방송됩니다. 저 갑자기 밤 음식을 먹을 그러니까. 밤 얘기를 계속 했더니 편한 밤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녁, 이제 저녁 아마 곧 드실 네, 거예요. 하시면서, 예, 들으시면서 네. 저녁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마지막 마무리 멘트까지 참 깔끔하게 음식에서 경제에서 네 마지막 음식 준비하시면서 중국어로 그러면 그 재즈를 부르는 거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아까 들어봤긴 했지만 또 현대식으로 네네. 네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한번 발음 좀 다시 해주세요. 노래 제목. 네. 게이워 이원. 아 그럼 오늘 지게중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맛있는 얘기 네. 많이 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 네.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让我想念你，给我一个吻，可以。 시간이 참 잘 흐르죠? 오늘도 어느덧 여러분과 작별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아, 제가 처음에 노래방에 갔을 때 불렀던 노래예요. 임상아님이 불렀던 뮤지컬이란 노래인데요. 처음에 부르면서 좀 고생했던 노래입니다. 목소리가 잘 안 올라가가지고. 아,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임상아 씨는 그때 잠깐 활동하다가 지금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노래 가사 그대로 삶을 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참 젊을 때 이 노래를 목 놓아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임상아 씨의 뮤지컬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